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한증막, 폭염, 가마솥, 용광로, 불볕더위, 찜통더위, 살인적인 더위. 말만 들어도 덥지요? 그런데 올해는 왜 귀신 이야기 써보내주시는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참 많이들 보내주셔서 방송으로 소개도 했고요. 덕분에 저도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여름은 제가 고른 오싹한 이야기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임산부와 노약자는 잠시 볼륨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배경음악으로는 칠판 긁는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하십시오. 목숨 걸고 달리는 무적 택시가 서울 시내에 200대쯤 있습니다. 중국의 한 처녀가 풀밭에서 벌레를 보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사나이가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네? 오싹하기는커녕 더 덥다고요? 자, 그럼 이 소리와 음악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영건스 2 중에서 Blaze of Glory, 본조비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와, 천둥 소리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발한 머리에 더 신경이 쓰여 마음이 지리멸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은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신체발보 수지 부모. 경북 경사와춤에서 신현상 씨가 이런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신영상 씨는 상당히 더우셨나 봐요. 이 글을 쓰실 즈음에. 자, 아직도 더위가 물러가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직도 더운 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목소리 더 들려드립니다. 서울 송파구의 안은경 씨가 아주 좋아하는 머라이어 캐리의 목소리입니다. Without You 띄워드릴 텐데요. 원래 해리 닐슨이 이 곡을 불렀죠. 영화 Son of Dracula에서요. 자, 철호 씨 듣고 계시죠? 띄워드립니다. Without You.

대전 대덕구 비례동의 정인숙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프랑스 감독 파트리스 쉐로의 마르고 여왕 중에서 엘로하이 띄워드렸습니다. 오프라 하자의 음성이었는데요. 이 곡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 음악은 고란 브레고비츠가 모두 맡았는데요. 어쩐지 이 음악 엘로하이가 어선가 귀에 좀 있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집시의 시간의 음악과 약간 비슷한 듯한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고란 브레고비치 하면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과 콤비를 이루어서 활동하는 음악가죠. 중독된 사랑의 음악도 맡았는데요. 자, 이 마르고 여왕은 주연을 맡은 이자벨 아자니가 여기서 아주 믿을 수 없는 연기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한 추석쯤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에는 당장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아주 흐뭇한 가족 영화들입니다. 여러 편이 개봉이 되는데요. 우선 맥컬리 컬킨과 테드 댄슨이 벌이는 아주 가슴 따뜻한 코미디 한 편이 있어요. 아빠와 한판승, Getting Even with Dad가 있는데요. 전과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놀라운 아이디어 덕분에 개과천선하는 영화입니다. 홈얼런, 나 홀로 집에 그 귀여운 악동 맥컬리 컬킨이 이번에는 맥가이버 머리를 하고 등장해서 그 나쁜 짓 하는 어른들을 또다시 골탕 먹인다고 하는데요. 그 태연자약한 표정, 아주 순진한 듯한 그 표정에 감춰진 음모가 어떤 것일지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또 피아노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 하비 케이틀이 이번에는 집시 사기꾼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나저스 몽키라고 개봉이 되는 몽키 트러블입니다. 이 영화 역시 이번 토요일에 개봉되는 가족 영화인데요. 애완동물 없이는 못 사는 9살짜리 소녀 에바, 노라 버츠와 그 원숭이에게 도둑질을 가르친 사기꾼 아즈로, 하비 케이틀의 별난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를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표정과 액션, 뭐 연기 훈련을 쭉 받았다는 주인공 원숭이, 이 원숭이의 모습이 아주 볼만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영화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사단이 자그마치 9천만 불이라는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었다는 SF 영화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도였습니다. 야바다바두, 이 이상한 외침 때문에 두 가족이 1만 년 전에 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졸지에 채석장 석공이 돼서 돌 깨는 일을 하고요. 그런데 말이 석기시대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공룡이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샤워기는 코끼리 코가 대신하죠. 또 앵무새가 바로 녹음기입니다. 뭐 스필버그다운 아이디어죠. 자, 이 주제가도 아주 흥겨운 거 여러분 아시죠? 주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Flintstones 영화 고인돌 가족 중에서 BC52의 노래로 됐습니다. Flintstones.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 은자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고 서울 중랑구 무기동에서 문일영 씨가 편지 보내주셨는데요. 이 플린스톤스도 꼭 만화 영화랑 거의 흡사한 그런 영화죠. 사실 만화에서 이렇게 영화로의 아이디어로 전환을 했고요. 울산의 부호 씨 잘 들으셨습니까? 플린스톤스 고인돌 가족 중에서 BC52s 이 그룹이 함께 불러줬습니다. 플린스톤스 띄워드렸어요. 자, 여러분 리트로 액티브 비전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종의 의학용어입니다. 이 말은 시각장애를 가리키는 의학용어인데요. 눈으로 본 어떤 사물이 그 순간에는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날 아주 생생한 환각으로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증세를 말한대요. 이번 토요일에 개봉될 영화 블링크는 바로 그 증세를 가진 한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미모의 바이올리니스트 엠마 브로디는 어린 시절 어머니 학대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지금은 안구 이식 수술로 빛을 보게 되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암흑색에 있었기 때문인지 엠마는 수술 직후 리트로 액티브 비전이라는 이 시각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를 한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얼굴은 바로 연쇄 살인범의 얼굴입니다. 근데 그 얼굴 모습은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자, 이제 엠마가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살인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감각을 총동원하는 것뿐입니다. 라스트 모이칸, 리벤지 등에서 신비한 매력을 발산했던 매들린 스토우가 이 여주인공 엠마로 출연하고 있고요. 또 시카고 출신의 연극배우 에이단 퀸이 공연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시카고입니다. 네, 미국 도시 시카고요. 최고의 농구팀인 시카고 불스의 게임 장면이라든지 마이클 조던의 경기 모습도 시카고 특유의 뮤직클럽, 시카고 출신 밴드인 로버스의 연주 장면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영화의 화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감독은 시고니 웨버가 주연한 정글 속의 고릴라를 연출했던 마이클 앱티드가 맡고 있고요. 자, 이 영화 속에 내내 삽입되어 있는 시카고 출신 밴드 드로버스의 노래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When Fortune Turns a Wheel 들어보시죠. turns a wheel, when fortune turns a wheel.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서 이 엠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시카고 출신 밴드 드로버스가 노래했습니다. When Fortune Turns a Wheel, 영화 블링크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명 칼럼니스트와 특종을 캐내기 위해서 몸이 바짝 따른 풋내기 여기자. 이 컴비를 닉 놀티와 줄리아 로버츠가 맡아서 화제가 됐던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I Love Trouble입니다. 이 영화도 곧 개봉된다고 하네요. 시카고 언론사의 칼럼니스트인 피터 브레킷은 의문의 열차 폭파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사건 장소로 급파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경쟁사에서 파견 나온 기자는 의외로 신참여기자 사브리나 페러슨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 특종을 따내려고 경쟁을 벌이지만 결국은 한 팀이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정부와 거물급 경제인들이 관련돼 있는 이 사건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물론 그 사이에 밀고 당기는 두 사람의 로맨스가 없을 수 없겠죠. 이렇게 영화는 전통적인 로맨틱 드릴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소문처럼 아주 아슬아슬한 장면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통로에 갇힌 두 사람이 밑에서 다가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피해서 케이블을 기어오르는 장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한다고 하네요. 연출은 신부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찰스 샤이어가 맡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 삽입된 스모키 로빈슨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You've really got to hold on me. 너는 정말 날 잘 이해하고 있어, 뭐 파악하고 있어, 뭐 이쯤 될까요? 이 곡은요, 쉐어와 위노나 라이더가 주연한 영화 Mermaids, 귀여운 바람둥이에도 삽입되어 있었죠. 한번 들어보세요. You've really got to hold on me. Bad. 从前流泪的声音，无谓留在另一颗心。未来承受的一生，不要埋没了别人，就算是情人。假使吸引你的是我眼神，不等于我一个人是责任。 相恋必须痛苦才算爱人，但愿这一切没法生。情永远是情，只可以变恨，怎么可以改变命运？谁能容纳这裂痕？就算是情人，情永远是情，不可以送赠，怎么可带给我幸运？ 从没有情，就算是情人。暂时甜蜜的感觉，不要那么好，便是沉重的阴影，不要你知道。 从前流泪的声音，无谓留在另一颗心。未来承受的一生，不要埋没了别人，就算是情人。假使吸引你的是我眼神，不等于我一个人是责任。 相恋必须痛苦才算爱人，但愿这一切没法生。情永远是情，只可以变恨，怎么可以改变命运？谁能容纳这裂痕？就算是情人，情永远是情，不可以送赠，怎么可带给我幸运？ 有情，就算是情人。 저순 씨 징란이라고 광동으로 불렀나요? 곽보성의 음성으로 천장지구 2 중에서 지오순 씨 징란, 그래 연인이라고 치자 띄워드렸습니다. 자, 부산 동래구 거제사동에서 중국 영화를 좋아하는 언지를 위해서 곡을 신청해 주셨죠? 이계영 씨.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군 진정읍에서 박태현 씨 잘 들으셨습니까? 자, 다음 곡은요. 분위기를 바꿔서 리우스카의 하모니카 연주 띄워드릴게요. 영화 마이 로드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마이 로드.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가 만나는 사람마다 죽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주석. 마찬가지로 이 앨런 버킨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죽게 되죠. 알파치노와 앨런 버킨이 주연한 영화 사랑의 파도 중에서 Sea of Love 띄워드렸습니다. 하니 드리퍼스의 노래였는데요. 서울 동작구 노량진 2동의 전겸성씨, 서울 양천구 목이동의 손민경씨께 띄워드렸어요. 자,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 받으실 분 골랐습니다. 정시성을 가진 제가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지금은 대단히 저를 멀리하려 한다고요. 어떡하지요 하셨는데요. 인천 동구 송림6동의 주정민 씨. 자, 그 여자친구분께요. 이 CD 한번 선물해보세요. 혹시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막 마음이 돌아가는 친구라면요. 만나지 마시고요. 선물 드리기 전에 다른 말로 다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비빔밥에 한이 맺혀서 밥에 뭐든지 비벼먹다가 심지어는 콜라에 밥 비벼먹다가 배탈난 대구 중구 남산일동의 이정훈 씨를 위해서 띄워드립니다. 아버지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 콜라에 밥 비벼먹는 거 어렸을 때 우유, 뭐 주스, 사이다 그런데 밥 비벼먹는 친구들 보고 아주 속이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정훈 씨도 속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서울 송파구 거여일동의 길준경, 준선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서울 동작구 흑석 3동에서 이지순 씨가 친구 보영이 생일 선물로 띄워드리는 곡입니다. 영화 Free Willy 중에서 마이클 잭슨 Will You Be There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Jordan, and I will then say to thee, you are my friend. Carry me like you are my brother, love me like a mother, will you be there? Find me, but they told me I'm meant to be.